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도 국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세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철호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순간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감사의 시간은 얼마나 길었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매일 기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사조차 없이 당연히 여길 때도 많지요.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은 어떻습니까? 매일 기억하고 오래 기억합니다. 때로는 그 원망이 평생을 갑니다. 열 가지의 기도가 이루어졌어도 한 가지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나는 네가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불신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쳤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도 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송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거두시리. 샛별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삶을 기뻐하면 참 고백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북한에서 탈북을 하여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국적으로 탈북하여 중국을 걸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북한 인권 청년단체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생활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성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참 이제 특히 이제 여름철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이제 수련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청소년들에게 이제 통일에 대한 꿈과 이제 또 비전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함께 나누고 그런 일들 또 이제 나우의 활동들 이렇게 이제 또 진행하고 했습니다. 네, 8월은 수련회 달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 교회들에서는 청년부 수련회 또 각종 수련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지 대표님도 수련회 다녀오셨죠? 예, 저도 이제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네, 예. 좀 수련회 다녀온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 여름 수련회가 있고 이제 또 겨울 수련회가 있고 한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또 뭐 주일에 이제 설교를 또 이제 듣고 또 이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주중에 저는 이제 극동방송 이제 방송 녹음에도 참여하고 또 그러지만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있는 그 수련회가 참 이제 은혜가 이제 깊습니다. 또 뭐 일상생활하고는 조금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교회라든가 좀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하니까 참 이제 정말 마음도 편한 마음 또 이제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수련회에서 이제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이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마 6개월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참 뭐 이번 수련회에도 또 정말 이제 좋은 강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꿈을 주시고 이제 비전을 주시고 또 너무 이제 감사한데 때로는 제가 또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그렇게 이제 또 때로는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참. 그렇죠. 네. 이번 수련회는 장소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요? 장소는 저기 그, 저희가 다니는 교회, 이제 사랑의 교회인데, 저, 제천에 이제 기도동산 있습니다. 오, 그쪽에서 이제 예. 예,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지요. 예. 이번에 그러면 탈북 청소년들도 같이 가신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순원들 이제 저 말고 이제 8명이 있거든요. 저 네. 포함해서 이제 총 9명인데 네. 그 중에는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청년 2명 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또 이제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온 이제 친구들이고 네. 그 중에는 뭐 지금 현재 이제 뭐 이화여자대학교 뭐 가천의과대학교 네. 이런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를 이제 준비하는 이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다락방 이제 그 순장을 맡아서 하면서 네. 참 항상 이제 좀 뿌듯한 것이 이제 작은 그런 믿음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과 이제 섬김이죠. 이제 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정말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네. 오셨지만 또 그분이 행하신 것은 사랑 나눔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쁜데 뭐 더 이제 예를 든다면 저희 친구 중에 이제 제일 막내가 22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지난해 한국에 왔어요. 지난해 11월 달에 한국 와서 1월 달부터 그 친구를 맡게 되다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신앙이라고는 이제 뭐 가져본 적도 없고 네. 대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왔다가 뭐 교회도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교회 생활을 시작을 어떻게 했고 성장하는 과정이 다 있었으니까 그냥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보고 이 친구 한 명을 정말 사랑해주자. 네. 정말 사랑해주자. 그냥 이제 이유 없이 이제 사랑해졌던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좀 이제 뭐 잘못 뭐 다 잘하진 못해도 그래도 또 힘을 주고 이제 아껴주고 사랑을 그걸 이제 본인이 아는 거죠. 좀 있으니까 네. 마음이 이제 좀 열리고 그리고 이제처럼 친해지고 그리고 또 스타일도 이제 한국 스타일로 많이 바뀌고 그리고 조금 나누는 것을 알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 7, 8개월 이제 저하고 이제 함께 이제 했는데 물어봤죠. 이번에 또 수련회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네. 좀 있다가 이제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은 이제 또 나가면 안 되니까 너처럼 이렇게 두 달 된 친구가 온다면 네가 그렇게 네가 받았던 것처럼 챙겨줄 수 있겠어 하니까 아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네. 내가 많은 것을 너희한테 주진 못했지만 내 순장 노릇 잘했다고 생각한다. 긍지스럽다 이렇게 이제 네.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제 작은 이제 믿음들이 이제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이 참 그것이 정말 우리 뭐 교회에서 이제 저희 그 목회자분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자 네. 또 그 모습을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탈북자들 그 환경이 그런 환경에서밖에 살 수 없었던. 정말 그것을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자유를 찾아온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고 이웃의 행함을 실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도구로 이제 쓰임 받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죠. 네,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다락방 순장을 하고 있지만 저의 기도는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저를 포함해 그 우리 그 북한에서 온 영혼 그 친구들이 정말 3년 4년 뒤에는 다 이제 그런 순장이 돼서 그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김밥을 먹더라도 감사하는 마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탈북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탈북을 하려고 도망간가에 정말 기회를 이어보는 사람들이 있고 국경까지 나오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자들이 중에 이렇게 선택돼 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대학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믿는다는 그 자체. 그래서 네. 정말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정말 이웃들에게 그런 그 감사함을 함께 이제 표현하고 이제 네. 정말 그들이 먹고지 이제 함께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네. 참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구출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이야기 하죠. 지금은 이제 네 명이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그 제일 어린 친구, 우리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는 그때 어땠어? 손에 땀을 쥐고 얼마나 무서웠어? 그렇지. 무서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네. 기도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 다락방부터 이제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그러면 우리 그 교회가 또 이제 더 나가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뀔까 안 바뀔까? 계속 이제 질문하고 우리가 해야죠 막 그러는 거죠. 네, 참 그럴 때마다 참 이제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 사용해 주시는 것, 작은 자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바닥을 뭐 신앙생활의 바닥부터 이렇게 예, 하면서 참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헌신과 사랑과 기도와 그런 걸 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이제 참 서로가 서로를 챙기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이제 감사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수련회에 참석해 가지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을 때가 있는데요. 네, 저도 97년에 한국에 와서 그 모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부와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네. 청년부를 섬기는 목사님께서 발을 씻어주는데 세속식이죠. 발을 씻어주는데 왜 그렇게 눈물 나는지. 눈물 나죠. 네, 그 제일, 저는 네.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도 제 발을 씻어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이번에 그 세속식은 없었습니까? 네, 저희는 그런 건 따로 네. 안 하고 이제 했는데. 네. 아,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탈북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그들이 그 진실로 그 안에서 변화되고 또 알게 되고 그것이 북한 선교의 저 복음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성호 대표님 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잠시 찬양 하나 듣고 갈까요? 우리 네. 지성호 대표님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는지요? 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제 부흥입니다. 네. 그럼 부흥 듣고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주소서 오 주 임하소서. 예, 오늘도 지성호 대표님과 하는 북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 지 대표님, 예, 이런 무더운 여름에 우리 북한 동포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렇죠. 네, 우리가 북한을 하게 되면은, 예, 이런 더운 날에도 그들이, 예,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몸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땀 흘려야 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 대표님,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금 여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참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원래는 저희 그 사무실이 굉장히 작은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일할 때 있어서. 네. 그래서 에어컨도 없었어요.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뭐 선풍기 켜놓고 덥게 이제 생활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제 참 축복해 주시는 것이 저희 아무것도 없는 이제 단체인데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후원금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네. 이제 옮길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에어컨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나도 이제 여름이 가는지 겨울이 이제 그 가는지 뭐 물론 밖에 나오면 덥지만 네. 그렇게 이제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살면서 참 이제 감사한 걸 넘어서 참 뭐랄까요 혹시라도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그런 아픔이라든가 이것을 내가 잊고는 그러니까 한 순간이라도 잊고 살진 않을까 이런 것을 계속 이제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이제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네. 우리 탈북 형제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지금 여름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시원한 곳에서 우리가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북한에서 이 무더위에 먹었던 냉국이 생각나요. 여기는 아이스크림 예. 그리고 또 뭐 팥빙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 목사님 옛날에 북한에서 즐겨 먹었던 더울 때마다 먹었던 오이냉국. 아, 예. 진짜 맛있어요. 간장 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오이냉국을 권사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예. 와 그걸 먹으면서 북한 이야기. 더 북한 이 생각이 더 간절히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대표님은 우리 청년들하고 탈북 청소년들하고 같이 계시는데 네. 어떻게 오이냉국을 드셔보셨어요 이번 여름에? 못 먹었습니다. 아,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네. 주에 가가지고 오이냉국 잘할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갖고 와. 네, 한번 드셔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먹는 오이냉국이 또 북한을 우리가 또 잊지 않고 북한 동포들이 이 여름에도 지금 그 오이냉국을 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 대표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지 대표님을 쓰시고 또 지 대표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도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또 여름 행사도 또 그렇고 또 이제 가을 행사도 많이 잡혀 있지요? 네,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제 많이 잡혀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교회 이제 청소년들 수련회 이제 강사로 가서 네. 참 이제 친구들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은혜를 이제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바뀌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바뀌고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생기고 네. 참 그게 이제 쓰시는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너무 이제 감사한데요. 막 저도 이제 놀랐어요. 막 이제 편지가 오고 막 이 네. 친구들이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이제 변화되고 네. 물론 뭐 교회 잘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참 이제 그 주일날을 이제 우리가 죽음의 앞에 위기에 놓이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의 감사. 정말 그리고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가 힘들 때 하고 뭐 좀 뭐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나 시험 볼 때는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신앙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인지 지금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사람은 못 되지만 그나마 또 제가 하면서 정말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도 한번 해봤는데 성적은 이제 같이 나오더라. 어차피 사전에 이제 공부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하고 깊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네. 동일에 대해서 꿈꾸고 우리는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도전받는 친구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해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 물론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 주셔서 이제 정말 배우지만 그 배움이 단지 자기의 취직이라든가 자기의 그 앞으로의 비전과 목적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일됐을 때 북한 땅에 가서 전할 수 있는 당신들이 되어달라고 네. 북한 청년들은 이제 그것을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뀌는 모습 보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탈북 청소년들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성호 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정말 바른 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오늘도 지성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지성호 대표님을 통해서 탈북 청소년들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또 오늘도 들었습니다. 지 대표님 다음 시간도 나와서 좋은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찬송과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찬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KBS 앵커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난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은 곧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돌아왔다. 다윗은 노브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다. 아히멜렉이 당황하여 다윗을 맞아 어떻게 아무도 없이 혼자서 오시오 하고 묻자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왕명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에게 임무를 맡겨 보내시면서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과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에게 혹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떡 다섯 덩어리라도 좋습니다. 없으면 아무 것이라도 주십시오. 제사장이 보통은 지금 없고 거룩한 떡밖에 없소이다. 한데 장군의 부하들은 여인을 가까이 한 일이 없는지요? 하고 묻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는 이번 길을 떠날 즈음에서 며칠 동안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하들의 그것도 부정을 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길이 예사일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오늘만은 절대로 깨끗합니다. 그제야 제사장은 거룩한 떡을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께 바친 제사떡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이 마침 더운 떡을 갈라놓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거기에서 사울의 신하 하나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에돔 출신으로서 이름은 도엑이었는데 사울의 목자들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왕명이 너무 급해서 칼은 물론 아무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여기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장군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밖에 없소이다. 보자기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는데 그것이라도 가질 생각이 있으면 가지시오. 이곳에 다른 무기라곤 없소이다. 다윗은 그만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며 그것을 받아 가졌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던 다윗은 그날로 가드나라 왕 아기스를 찾아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 나라의 왕 다윗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춤추며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며 찬양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나라 왕 아기스가 몹시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미친 신용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는 발작을 일으키고 성문짝에 글자를 되는 대로 써 갈기기도 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하였다. 이것을 보고 아기스가 신하들을 꾸짖었다. 미친놈이 아니냐? 어쩌자고 이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미친놈이 모자라서 이런 자까지 끌어들여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느냐? 그래 감히 이런 자를 나의 궁전에 들일 작정이냐?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을 듣겠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해 강철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들 어린 양 예수